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1894년 2월 15일, 음력 1월 10일 오늘은 갑오 농민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정확히 120주년이 되는데요. 우리는 조선이 자주권을 유지하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기회를 놓친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서 갑오 농민전쟁을 주목하게 됩니다. 전남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전봉준 등이 사발 통문을 돌려 준비를 한 후 음력 1월에 봉기하자 조정은 조병갑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이용태 안핵사가 봉기한 농민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되자 전봉준은 음력 3월에 새롭게 봉기하며 음력 4월에는 마침내 전주성까지 점령했습니다. 음력 7월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과 회담한 후 집강소를 설치하고 12개항 폐적을 개혁하는 전주화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음력 8월 이후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갑오 개혁마저 흐지부지 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남접의 김계남이 음력 8월 남원에서 재봉기를 결의하고 전봉준도 음력 9월 재봉기를 결심하자 최시영의 북접도 결국 참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규모는 1차 때보다 훨씬 확대됐으나 화력과 전투력에서 관군, 일본군에 밀린 전봉준의 농민군은 음력 11월 우금치 고개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김계남 부대도 청주에서 패배했습니다. 수만에 이르는 농민군이 200여 명의 일본군, 2,500여 명의 관군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장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대포, 연발총, 장사거리 소총 등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예군을 당하기에는 농민군의 칼, 활, 죽창, 재래식 화승총은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우금치에서의 패배는 농민군이든 척양, 척 외의 기치가 꺾이고 일제의 무력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오 농민전쟁에서 희생된 농민군은 무려 20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농민군은 1895년 을미 사변 이후 각지의 의병들과 함께 항일운동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만약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신흥 4대부들의 급진적인 부르주아 개혁운동이 1894년 갑오 농민전쟁과 힘을 합쳤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내의 계급적인 차이를 뒤로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선 단결하고 함께 투쟁했다면 조선의 역사와 근대화가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신흥 4대부들은 외세 일본이 아니라 동족 농민을 믿고 의지했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구 저편의 비슷한 시기인 1871년에 프랑스 파리 고민의 도시 노동 계급이 그 주변 농촌의 농민들과 손을 잡지 못해 비참한 패배를 당했던 역사적 사실과 유사합니다. 격동하는 극동의 오늘의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공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역사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